지금 이 순간 모두가 함께 느껴봐요. 우리 기다리고 있죠. 우홍열차 타고 달려가. 차 타고 달려가 우리에게 난 게 없어요. 우리에게 난 게 없어요.